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통일 놀이 뮤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놀이는 날려라 통일기.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우리 민족끼리. 기쁨도 우리만 알아. 모난 소리 분열 잠겨 부셔버리고 진천만이 손을 잡고 통일 이루자. 본인은 너리 우리 민족 누구도 못 다치오.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해피. 빛나 손 부대 노래 6곡 보내드렸습니다.